4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이 광주대학살 범죄를 전면 부정한 전두환 욕도의 회상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시킬 때 대해서 결정했습니다. 회상록은 광주인민봉기를 폭동 반란으로 왜곡하고 북특수부대의 광주 사태 개입을 주장했으며 봉기 참가자들에 대한 직승기 사격과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부정한 것 등으로 하여 남조선 사회 각계에서 커다란 반발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